행복한 라디오. 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었습니다. 다시 오늘처럼 이렇게 월요일이 온 것처럼 어제 입춘이 지나서 다시 봄이 왔는데요. 요즘 계속 날씨가 좋았어서 특별히 봄이 온 것 못 느끼셨다면 다시 온 봄 고맙게 기쁘게 눈물나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이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다시 오는 봄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기러기 때 열지어 북으로 가고 길섭에 풀들도 돌아왔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 다시 오는 봄, 도종환 시인의 시를 최성수 씨가 노래한 다시 오는 봄이란 노래였습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난다는 말에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구나.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는 것도 눈물나게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눈물나게 고맙고 예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행복한 거죠. 음악과 사랑이 있으니 그대와 함께 걷고 싶네. 윤복숙의 행복한 라디오. 네, 행복한 라디오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새롭게 살아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들레 피어

춤을 추는 그대. 이 노래는 완벽하게 그대를 위한 사랑의 노래. 세월의 아름다움으로 성숙함으로 변해버린 찬란한 그대를 위한다면 나비처럼 날아서 진짜별처럼 소리라. Sexy sexy oh my lady sexy. 한 잔의 샴페인 이들은 샬루트를 외치며 진하게 나의 퀵들을 퍼버대리라.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노래 듣다가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추웠을 때 겨울에는 정말 내복 입고 막 그 털로 짠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조금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은 치마 입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그 스타킹 사달라고. 예전에는 그런 스타킹도 비쌌잖아요. 이렇게 졸랐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또 이렇게 봄이 되면은 겨울에 뭐 잘 먹었던 친구들은 괜찮지만은 안 그러면 얼굴에 버진 핀 친구들도 많았던 그런. 아니 제가 지금 노래 중에 박학기 씨의 비타민이라는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도 났는데 얼음에 왜 아니 얼굴에 이렇게 막 버진 핀 친구들도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비타민이 이렇게 흔하게 있지도 않았고 기껏 먹었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원기소라고? 그거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거 집어먹었던 기억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산삼에 녹용에 홍삼에 정말 우리가 영양 그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정말 이 봄에는 비타민 정도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요 비타민만 드셔도 건강관리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비타민 아니면 정말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녹용이 됐든 홍삼이 됐든 네, 뭐라도 한번 이 봄에는 꼭 영양 보충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정아의 배반의 장미였습니다. 이 노래 듣는 사이에 또 YTN에서 잠시 그 뉴스가 요즘 여자 검사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검사장 뭐 이런 분들이 막 성추행한 거 막 입 맞추고 미쳤어. 막 이런 거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추행한 그분들한테 범인이라는 말 써도 되는 건가요? 예, 아무튼 그런 성추행범들에게는 노래방에 그분들의 와이프 사진으로 도배를 한 다음에 한 10시간 동안 이 노래만 부르게 하고 싶어요. 아이고 현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 10시간 이 노래 부르다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고 싶네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마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으라.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유진아의 고추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행복한 라디오 2부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세요.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치과 아로마 2층의 이편한 치과 옷과 자수정의 250배 36가지 강력한 생명의 기를 발산하는 기의 제왕 팔가와 킹슬리 영양 7보석 건강센터

진성의 보릿고개였습니다. 요즘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네,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먹지 뭐 먹어 이런 먹을 걸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바빠서 때 놓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직도 식사 안 하셨다면은 꼭 식사 챙기시기 바랍니다. 멸치볶음 간 고등어 조림 참기름을 바른 김구이 명란젓 장란젓 오징어 젓갈에다 살이 꽉 찬 간장 게장 너무 짜 너무 짜 쇠솥 뚜껑은 들썩들썩 뜸까지 잘 들고 나면 뒤적뒤적 쌀밥 빠바바바바바바 쌀밥 빠바바바바바바 알씩 물고서 굴비를 잘 발라 조금씩 곁들여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식어버린 다음엔 잔물에 말아서 너랑 둘이 나누어 먹던 쌀밥 빠빠빠빠빠빠빠 쌀밥 빠빠빠빠빠빠빠 쌀밥 장기하와 얼굴들의 쌀밥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밥은 김밥이 맛있죠.

LA 필하모닉이 작곡가 살로넨과 함께 윙오닝이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비범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의 매력적이고 코믹한 오페라 극장 지배인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사페카 살로넨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개관을 기념하여 직접 작곡한 윙오닝이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윙온윙 공연 티켓 문의는 LA필.com에서 여보, 우리 생명보험은 몇 살까지 커버되지? 전에 보험에서 돈도 인출했었는데 어떻게 되나? 글쎄요, 보험금은 매달 은행에서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 보험료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되지? 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신가요? 21년 경험의 생명보험 전문가 사이먼 송에게 전화하세요. 보험 리뷰와 리모델링을 통해 생명보험은 더 튼튼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게 도와드립니다. 626-888-3649 626-888-3649 하늘 인슈런스 사이먼 송. LA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어 HMO를 가입시키면서 치료하는 수맥기 한의원 제공입니다. 시뉴 HMO 보험, 오바마 케어 보험, 크리스찬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각종 건강보험으로 이명, 어지럼증, 잘 안 들리는 귀, 자골신경통, 발, 다리, 소화기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수맥 그리고 기 한의원의 개별을 가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만성적인 변비나 만성적인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비와 설사는 어떤 증상이냐 그러면 반대 증상이죠. 반대 증상입니다. 뭐냐? 변이 너무 딱딱하게 잘 안 나오면, 제때 안 나오면 그건 우리는 변비라고 그러고, 물이 변에 너무 많아서 주체 없이 아무 때고 막 나오는 건 우리는 설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대장 속에 물이 너무 많으면 설사고 물이 너무 없으면 변비입니다. 그러면은 왜 물이 너무 많은가, 왜 너무 물이 없는가를 알면은 변비가 또는 설사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식중독을 일으켜서 그러면 토사광란, 설사를 막 합니다. 자연현상 항상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그 균을 시체 박테리아나 어떤 바이러스를 시체내기 위해서 모든 스스로 장 속에 있는 물을 다 동원해서 시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설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성적으로 변비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비의 원인은 참으로 많은데 물이 없는 원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변비가 젊은이들의 변비, 노인성의 변비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가는데 미치겠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힘이 안 생기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식사 습관이 아주 나쁘신 분들입니다. 식사 습관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가 나쁘냐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하루에 3식, 3끼를 먹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아담과 이브의 이후로 하루에 세 번을 먹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습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야만인처럼 자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하루에 두 끼나 한 끼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 변비 타령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를 세 끼만 잡수시면 세 끼 밥 먹으면 살찌는데요. 이러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몸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밥을 세 끼를 먹었다, 식사를 세 끼 살이 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쪄야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찌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비됐을 때 열을 막론하고 삼시 세 끼를 드셔보십시오. 아주 치료 간단하게 잘 됩니다. 213-388-5300 수맥 그리고 기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어 HMO를 가입시키면서 치료하는 수맥기 한의원 제공이었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